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, 사랑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떠나는 그 사람,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몸부림쳤었네. 그대여, 그대여, 혼자 그렇게 떠나지 말아줘. 그대여, 쓰라린 상처만 남기고 떠나간 그대여, 서글픈 사랑을 간직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, 그대여, 서글픈 그대의 두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네.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는 사랑했던 그 사랑.